HUBS. 허브스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학우 여러분. 여긴 하루의 소식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허브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선 정말 다양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고 있네요. 저희 허브스 브리핑에선 바쁘실 여러분들을 위해 중요한 뉴스들만 콕콕 집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에 관련한 정치권의 반응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소식은 인천공항에서 총기류 적발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핫 이슈들 만나보러 가실까요?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영수회담은 일반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를 기준으로 제1야당의 수반인 총재의 회담을 의미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자회담을 제안한 겁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에 대해 중요한 민생 문제를 국회에서 해결 안 하고 어디 엉뚱한 번지에서 해결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대장동 재판이 본격화되는 데 대해 얼마나 많은 권력형 부정부패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매주 몇 번씩 재판이 진행되는 거냐며 정말 민주당이 정신 차리셔야 될 것 같다고도 말했습니다. 전주의 원내대변인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지금은 뜬금없는 영수회담을 제안할 시간이 아니라 재판 당사자로서 재판에 충실히 임할 시간이라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추석 민심은 정치권이 합심해 민생을 살리라는데 왜 영수회담을 회피하느냐고 맞받았습니다. 민주당 박성중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폭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정치권이 합심해 민생을 지키자는데 제1야당 대표의 제안을 이렇게 비난해도 되느냐,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한 것이 이렇게 모욕받을 일이냐고도 반문했는데요. 그러면서 야당 대표가 민생을 위한 진심어린 제안을 했으면 최소한 품격과 예의는 지켜가면서 진지하게 답하라며 야당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말만 던지는 것이 정부 여당의 정치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영수회담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가리기 위한 이른바 방탄용으로 보고 있고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전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호응해야 할 대통령실은 묵묵부답이고 여당이 길길이 날뛰고 있다고 했습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지난 1일 여당은 고장난 레코드처럼 방탄 타령만 되풀이하며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이런 태도야말로 지금까지 보여준 검찰의 정적 제거용 정치 탄압 수사와 한통속이었음을 입증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에서 실탄을 소지한 채 해외로 출국하려던 외국인이 적발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입국 시 보안 검색을 안 하다 보니 실탄을 소지한 채 시내 관광 등을 다니다 출국 시에야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를 두고 공항 검색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경찰단은 미국인 40대 남성 A씨와 60대 남성 B씨를 실탄을 소지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6시경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에서 기내 수화물에 권총용 실탄 한 발을 넣은 채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월 중순 입국해 국내에 한 달 넘게 머무른 뒤 일본 도쿄행 비행기를 타려다가 실탄 보유 사실이 적발됐다고 합니다. 한 달가량 실탄을 소지한 채 관광지 등 국내 곳곳을 다닌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경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권총용 실탄 두 발을 가방에 넣고 비행기를 타려다 적발됐습니다. B씨는 지난달 중순 한국에 입국했는데 적발 당시 미국 시애틀행 비행기를 타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총기 면허 소지자인데 연습용 실탄이 가방에 들어있는 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따르면 올 들어 인천공항에서 실탄류가 적발된 건 8월까지 208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5건보다 약 80% 늘은 겁니다. 외국인이 실탄을 소지한 채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는 건 입국 시 보안 검색을 따로 하지 않고 세관 검사만 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제도 및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10월 4일 헙스브리핑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의와 인천공항 총기류 적발 소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내일도 헙스브리핑은 유익한 소식들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15도에서 18도가량을 유지하겠습니다. 낮 기온 또한 어제와 비슷하게 23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비가 올 수 있는 흐릿한 하늘이 지속될 텐데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최대 강수량은 20mm 정도로 많은 비가 쏟아지진 않겠으나 우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비가 온 이후로는 찬 바람이 불며 제법 쌀쌀해질 예정이니 두꺼운 외투 꺼내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날씨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포터 양재우, 아나운서 박예린, 그리고 엔지니어 김태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